기계차를 운전할 줄 아세요? 1번, 네, 길이 복잡해요. 2번, 네, 운전할 수 없어요. 3번, 네, 운전할 줄 알아요. 4번, 네, 버스 번호를 알아요.